파란 춘성하고 만화방창이 대조타 번임매야 산천 경계들 구경을 가세 장망의 단표 차로 천리 강산 드러를 가니 속에 자든 나비 자치 없이 날아난다. 이야문 증증 창송은 낭낭 예 어디 구부러져 황궁에 흘겨 우줄 우줄 춤을 춘다 활활 수정녀 드디운 듯 이골무리 수두루루 저골무리 살살 열에 열 골무리 한대 합수하여 천방 저 지방 저 소풀나 펑퍼전은 줄지고 방울저 건너 명풍석으로 은으러